차두로 삼만통 주룩주룩주룩주룩 주룩구와 떡거리 알아 주룩 된다 주룩 아이 실리콘 벌리 주룩 아요 아요 아요 아요 벌리 주룩 야 약힌 약힌 약이 뺑엔 라기 라기 라기 라기 쭉쭉 돌아서만 또 쭉쭉 돌아서만 또 쭉쭉 돌아서만 또 쭉쭉 쭉쭉 주룩 주룩 주룩 주룩 주룩 구하 떡거리 알아 주룩 잔다 주룩 아이요 실리콘 벌리 주룩 아요 아요 아요 아요 벌리 주룩 야 약힌 약힌 약이 뺑엔 라기 라기 라기 라기 주룩 자두로서만 또 주룩 자두로서만 또 Chill up, chill up, chill up, chill up, chill up, chill up.